손목에 롤렉시즌 보랭 길거리를 도배 우리 노랜 노을이라 보기엔 이건 범죄 To let him in let him get him a zone we'll never know we'll never talk Cause we're criminal Green fan season hill 4대시 마이크 쥐고 한 곳만 팠던 이디에 It's what we do 툭 냈다 하면 boom 불과 몇 년 후 자연스레 장악한 미디어 뭉치면 닥치고 있어도 컨텐션 뭔 일이 난 거야 92년 너에는 역시나 과시는 부담 없는 소재 얘들아 빡치면 인터넷 접속해 Anybody anybody 오브제 역할이 왜 넘바 메인 자리 세대를 뒤바꿔 대세가 되어 디장 내 희망이 된 세월간이 나타기 하루 동서는 무대 위 또는 작업실 life of 5천만 분의 1 하쿠나 마타타 나 get your part of that get money get famous yeah it's our times crush 놀 자리를 제대로 보고 누워야지 yeah. Yeah. Y'all fake bitches tryna act like me yeah. 앉아서 멍만 때려 또 내 소파 위에서 몰라 몰라 we gon' pull up Mind the mind 다 숨을 죽여 상쾌한 머리 위에 공기는 Nobody can come over here Bermuda 우린 황인종 But I got black soul 밥 먹듯 실검맨 실력에는 예의 없어 시비가 목적인 리뷰 나 인터뷰 So cute 우울할 때 보면 딱이거든 I won't make you upset 내 성공이 첫째 아기는 없어 구단지 I'm sure of my success 많은 스테이지 많은 캠 많은 fans 티켓 imagine 되고 바로 차기작 imagine it imagine it 위에서 보는 장관은 아름다우나 바닥 쳐본 난 높이의 위험함을 알아 과로가 체질 안에 링거 투원 휴가 반납이 내 물공이라면 위법 중 Paint a perfect picture 큰 그림 중 일부 내 일거수 일투족은 세간에 집중 I'm not done yet 놀란 제기는 탄력만 덮네 절대 절대 못해 I'm so fancy Yeah. 놀 자리를 제대로 보고 누워야지 yeah. Y'all fake bitches tryna act like me yeah. 앉아서 멍만 때려 또 내 소파 위에서 몰라 몰라 we gon' pull up Mind the mind 다 숨을 죽여 상쾌한 머리 위에 공기는 Nobody can come over here Don't test us 증명은 안 중에도 없어 나는 trash that Yeah yeah You get your casket 넌 참 재수 없는 삼각관계 얽혔어 There's no exit Yo 사실이 바다 너의 셈이 넘쳐 만들어진 셈 재밌어 보인다고 뛰어들다 돼 세계의 계획을 그어 씩씩씩 비뚤어진 일식 참 재벌이 머리 위에 뛰어 CGC 물어 물어 we go pull up Keep that Burn the mind 다 숨을 죽여 넌 발 빼고 손 씻어 그럼 미션 clear Who's my goal? Just new or older? Yes, we are. 손목에 Rolex, 시즌 보랭 길거리를 도배 우린 노랜 노을이라 보기엔 이건 범죄.